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9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들의 점하여 김정은 동지께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형제적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